있었니? 나 빈지겠던 적이 나 있었니? 너 빈지겠니? 나 쥐몸이 생기길 네가 사랑하는 기적이야. 내가 없는데 너로 가득해 미칠 것 같아. 너랑 여자 관심을 주세요. 꽂아 보내줄게 문자 주세요. 이제